음식 넌 손으로 해. 그리고 센스있다는 듯 살짝 궁은데 난 전혀 안 웃겨. 몇 달 만에 본 너 왜 그 민기 남인 척 로또라도 맞았어. 넌 고난이 정신 차려서 번호를 바꿨잖아 친구. 정보와 시대야 알다시피 대한민국 인구 절반 이상이 스마트한 21세기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건 한물간 만나라. 오랜만에 만났으면서 왜 또 그렇게 싸워. 일단 밥 한 끼가 우리 다워. 여자 친구들 있냐 네 셀폰이 아까워. 군대가 영수처럼 싫다 이러더라 마버. 어디 갈래 하나 저기 갈래 여기가 제일 학습 바깥에. 밥 먹고는 뭐해 우리 식상한 PC방은 그만. 아니 근데 사람이 많다는 점도 뜨거워 맞출래 모두 가슴 아파다지만 점점 멈춰지잖아. 뜨거운 좀 떠줄래 얼굴 보고 미쳐 달려. 좋아요는 나 필요 없어. 미웠어 잠금의 채 미웠어 잠금의 채 미웠어 너의 미웠어 너의 미웠어 잠금의 채 미웠어 잠금의 채 놓쳐 너의 체가님 잭잭이에. 인생은 3D 안에 얼굴 보고 잭잭대 잭잭대 넌 탭탭하면 캑캑대. 봐봐 뛰어 그놈의 핸드폰으로 백백대 맞아야지 정신 좀 틀겠냐. 네 배터리 없을 때 우린 충전 되겠냐. 핸드폰 좀 꺼줄래 아니면 주머니에 넣어줄래. 요즘 모두가 스마트해졌다지만 시대는 좋아졌지만 두 배로 서두르네. 가끔 그리워 서로 얼굴 보고 얘기 나눠대던 그때가. 소통은 많아졌지만 우리들 사이에 시끄러운 침묵만.